김용대 조선사회 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23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담화는 경애하는 김종은 원수님께서는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총결기간 조선노동당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용도 밑에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특출한 성과와 업적들을 경진없이 총화하시고 조선노동당의 강화 발전과 민족만대의 번영을 위한 휘황한 설계들을 펼쳐주시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천명하신 조국통일 방침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3대 원장을 빛나게 계승하여 나라의 통일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략과 방도들을 밝힌 자주통일의 기치, 애국애족의 정치대강이라고 담화는 지적했습니다. 조선사회민주당은 경애하는 김종은 원수님을 민족의 최고 영수, 조국통일의 위대한 구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고 따르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제시하신 강성국가 건설의 최후 승리와 조국통일 위협을 성취하기 위한 과업관철에서 조선노동당과 말리마의 코피를 함께 틀어지고 심차게 돌진해 나가겠다고 담화는 지적했습니다. 담화는 조선사회민주당의 전체 당원들은 경애하는 김종은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이 세상에 무서울 것도 못해낼 일도 없다는 다침없는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해내외의 전체 통일애국 역량과 굳게 손잡고 천하제일 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심차게 뚫쳐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